어느새 눈물 자욱이 눈 감아 잊지 말아요. 아껴온 추억들인데 이제와 생각하면 순전히 모두가 내 잘못이죠. 그토록 오랜 세월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. 이제와 우리 서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. 만날 수 있을 때까지.